50 languages. 54. شين نت. شين نت. التسوق. التبضع. شوبينغ هاجي. شوبينغ هاجي. أريد أن أشتري هدية. 저는 선물을 사고 싶어요. 저는 선물을 사고 싶어요. ولكن ألا تكون مكلفة. 하지만 너무 비싼 건 아니고요. 하지만 너무 비싼 건 아니고요. ربما حقيبة يد. 핸드백 같은 거요? 핸드백 같은 거요? ما اللون الذي تريدينه؟ 어떤 색깔을 원하세요? 어떤 색깔을 원하세요? أسود بني أم أبيض؟ 검은색, 갈색 아니면 하얀색? 검은색, 갈색 아니면 하얀색? حقيبة كبيرة أم صغيرة؟ 큰 거 아니면 작은 거요? 큰 거 아니면 작은 거요? ممكن أن أرى هذه؟ 이거 한번 봐도 돼요? 이거 한번 봐도 돼요? هل هي من جلد؟ 이거 가죽으로 만들었어요? 이거 가죽으로 만들었어요? أم هي من مادة اصطناعية؟ 아니면 플라스틱으로 만들었어요? 아니면 플라스틱으로 만들었어요? طبعاً من جلد. 당연히 가죽이죠. 당연히 가죽이죠. وهي من نوعية جيدة للغاية. 이건 품질이 아주 좋아요. 이건 품질이 아주 좋아요. والحقيبة ثمنها مناسب جدا. 그리고 이 가방은 아주 저렴해요. 그리고 이 가방은 아주 저렴해요. إنها تعجبني. 이거 마음에 들어요. 이거 마음에 들어요. سأخذها. 이걸로 할게요. 이걸로 할게요. يمكنني تبديلها. 필요하면 교환할 수 있어요? 필요하면 교환할 수 있어요? بالطبع. 물론이죠. 물론이죠. سنغلفها لك كهدية. 포장을 해드릴게요. 포장을 해드릴게요. الصندوق هناك. 계산대가 저쪽에 있어요. 계산대가 저쪽에 있어요.